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21일 김영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청년동맹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